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 졸릴 시간인데 여러분들 자기가 좀 지금부터 힘들다 그럼 펜을 드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그런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손 대대로 평생에 매년 적어도 세 번 정도의 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지역에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감사하도록 이렇게 세 번 정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세 번의 그 명절을, 그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절기를 지키지 않은 자가 그 백성 중에 끊쳐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명령하신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이 세 번의 절기, 15절에 의하면 무교병의 절기, 이거를 더 쉬운 말로 하면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의 맥추절, 그리고 16절 중반에 있는 수장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이스라엘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세 개의 절기 안에 여러분들 한 두 가지 정도의 절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각 그 절기 안에. 그래서 총 하면은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란 것이 결국 이 절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똑같진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고 어떤 전혀 조금 이렇게 맥락이 다른 어떤 게 있지만 그래도 연결되고 있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래요. 이거부터 합시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영원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대한항공 타고 가면 지금도 여전히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 되면 예. 일주일 동안 문 다 닫고 차도 안 다니고 이렇게 아무튼 그 무교병이라고 해서 효소가 안 들어간 그냥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예? 맥추절도 지키고요. 그리고 수장절이 되면은 뭐야 나뭇잎으로 바깥에 자기 집 바깥에 그 집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또 살아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옛날에 그 광야 생활도 얘기해주고 뭐 이집트에 있었던 일들 막 이런 걸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야기를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하나하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나요? 성경을 이 구약과 신약을 전체 하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요, 기독교인들은요, 이 구약에 나타난 절기를요, 지금은 하나도 겉으로 볼 때는 지키는 것 같지 않, 지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 구약에 나온 절기를 지키는 거라고는 엄밀하게 따져서 연관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성경의 추수감사주의라는 것 자체도 이제 미국의 이제 청교도들이 먼저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와서 거기에서 그 뭐야 농사하고 얻은 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게 전례가 돼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지키게 됐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그 미국의 그 기독교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추수감사주의를 그런 의미로 사실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절기가 비록 우리가 지키진 않지만 그곳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배우는 거고 절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안 지키냐? 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절기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요, 그 근본 목적이 단순히 계속해서 그 어떤 형식적인 그 종교 의식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들이 담고 있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어떤 정체성과 그의 역할을 보여주는 데 이 절기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걸 들여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 건가를 담아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이 구약에 나타난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가리키려고 만들어 놓은 절기가 예수님이 왔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야. 따로 지킬.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절기가 간단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그 가리키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러분 15절에 보면 무교절의 절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는 유월절이라고요. 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 세 가지를 유월절 절기 혹은 통틀어서 무교절 절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들? 우리 청년분은 알 거 아니야. 이거 청소년들한테 설명하는 거 죽는 줄 알았는데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유월절 몰라요? 큰일이구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죠.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요, 그 가문의 전부예요. 그 가문의 재산이고 미래이고 그 가문의 소망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뭐 그저 고려시대 때 장자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다 받고 장자가 없으면 막 또 이렇게 어쨌든 딸은 안에 그 뭐 척 들여가지고 또 애기 낳고 막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는 장자가 제일 중요했고 모든 소망이었고 미래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이 장자를 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애굽을 다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거, 그냥 심심해서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해서 심판하고 이게 아니야. 죄로 말미암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이 그 장자를 심판받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처지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뭐였기 때문에? 죄인이었고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 신을 섬기고 애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단 말이야. 이스라엘조차도.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애굽에서 나오지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단 말이야.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피할 방법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 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면 그 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장자를 다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문설주 있는 집은 넘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넘어간다. 이 넘어가다라는 뜻이 바로 유월이야. 유월. 여러분들 유월절의 의미를 알겠어요? 유월달에 하는 절기가 아니라 넘어갈 유월절, 넘어가는 절기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겁니까? 바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내가 살았다. 어린 양의 그 보혈, 그 피로 내가 살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종의 그 처지에서 자유로운 자가 됐다라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된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피의 공로를 힘입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이 원래는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넘어가 주시는 거야. 우리의 심판을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를 넘어가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월절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 예수님의 보혈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바로 유월절을 진짜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무교봉을 먹고 막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막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이미 그 모든 구약에 나타난 그 유월절을 다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맥추절이 나오죠. 네, 이 맥추절은요, 이름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은 왜 맥추절이라고 부르냐면 보리를 다 추수한 것을 이제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가 제일 먼저 되는데 그 보리 추수 다음에 밀 추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리 추수가 다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뭐예요? 유월절 다음에 한 5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있는 절기거든요. 77에 49, 49일 지나고 50일째 드리는 절기다 해가지고 유월절 지난 다음에 50일 다음에 이렇게 드리는 절기다 해가지고 그렇게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름이 세 개인데 똑같은 걸 얘기해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절기 때는 뭘 하냐면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그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곡식을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그 첫 열매는 보리 추수라고 했죠. 그 보리의 그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이 바로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물론 그 추수한 것을 감사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근본 어떤 그 기초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냐면 바로 그 유월절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더라면 구원도 못 받았고 구원 받은 자가 그 하나님 약속한 땅에 와서 많은 것을 그 자기가 수고한 것을 얻을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도요. 비록 수확한 것을 감사하지만 그 근본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 아니 그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모든 절기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 신약시대 때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50일 뒤에 아니지 40일 정도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라, 밖으로 외부로 가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50일 그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야. 이 절기를 따라서. 여러분, 예. 따라오고 계십니까? 절 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 날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오순절이 완전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타났던 첫 번째 열매를 맺었던 그것이 사실 의미했던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어떤 새로운 어떤 사람들의 모습,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내가 사는 거, 내 생명, 내가 어려워지는 거 이거 원치 않는다는 거야. 내가 중요하니까.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뭐가 더 소중하다고 깨닫게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보다 소중하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그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이거를 이제 오순절날 진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자기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이 끊어지고 자기 목숨이 그 뭐예요? 위협당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들 그 이 오순절에 이 칠칠절의 완성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 내 인생, 내 삶,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고 그거 바라보는 내 인생을 바꾸셔서 아 예수님이 기뻐할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하는 내 전부를 다 던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거, 그걸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로 수장절, 추수절,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절기는요. 구약 시대로 하면은 수고하여 거둔 모든 것들, 이제 거의 이제 이 끝에는 밀추수가 끝날 때입니다. 이제 앞에 맥추절이 초 이렇게 보리 추수가 끝날 때고 이제 이 수장절, 추수절, 이 장막절은 그 밀추수가 끝나는 정말 모든 그 뭐야 농사가 끝나는 날 그것을 거두고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그 감사하는 날 이들이 감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고하고 일했지만 심고 거둘 수 있는 땅에 들어오게 하신 거, 그리고 그 수고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재능과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주신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어린 양의 희생 덕분이다, 이것을 또 마음에 품는 그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 그러니까 추수절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그 제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지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아, 이해가 안 된다고? 어디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을 감사하는 거고, 그렇죠? 그 뭐요? 그 맥추절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고, 모든 열매를 다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게 이제 수장절입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월절이 완성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오순절이 완성이 되고, 근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뀐다고. 그 열매가, 맞죠?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뭘 기대했어요? 예수님 나중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면 나를 오른편 왼편, 나를 좋은 자리 이거 주세요,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야. 이해가요? 예수님이 뭔가 좋은 걸 주실 것 같아서 쫓아다녔는데 정작 오는 것은 핍박이고 죽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겠지.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내 생명을 버려도 붙잡아야 될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런 자가 오순절에 그 얻어지는 열매였다고요. 처음 열매였다고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 수장절에는 그 처음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고 전파되는 그 현상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수장절의 완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어떤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절기가 소망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아 그게 예수님 때문에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완성되었구나, 이것을 믿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절기를 대하는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개신교인들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의를 지키는 것은 성경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 하는 겁니까? 그 성경의 절기가 담고 있는 그 참된 의미를 감사하는 날, 그게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50편 가보세요. 23절 자, 일단 저를 잠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주일과 이 구약에 나타난 절기가 상관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4대 명절 중에 가을에 하는 절기 그 명절이 있죠. 그게 뭐예요? 추석이죠. 네. 추석 때 뭐 합니까? 네? 추석 때 집에서 뭐 해요? 어? 뭐 해요? 송편만 먹어요? 그리고 좀 전통적인 그 집안 사람들 없나? 어, 제사들이잖아. 누구한테? 왜? 어, 아니,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그런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추석이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단순하게 내가 한 해 동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나를 잘 살게 해주고 나를 지켜주신 거에 대한 감사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뭔가 세상이 할 수 있는 감사와 똑같은 그런 종류의 감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 오늘을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세상과 다른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그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 세상에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부처를 믿는 그 사람도 신도들도 뭐 다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뭐야? 예, 네, 전화 왔습니다. 전화 졸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에 제가 뭐지 법륜 스님이 하는 그 증문즉답을 자주 듣는데 되게 지혜로우신 것 같아. 어떤 이 목사님 설교들보다 어떨 때는 되게 훌륭할 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 뭐죠? 아, 최순실 그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살기 싫다. 뭐 이거 이런 세상에서 뭐 어떻게 열심히 뭐 살 이유가 뭐냐, 공부해야 할 이유가 뭐냐, 뭐 이러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이러라고 태어났냐 막 하면서 여러분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법륜 스님이 이 최순실 씨를 엄청나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 위대한 일을 했다고. 무슨 얘기인지 딱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나라를 분열된 나라를 한마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에? 저기 뭐야 전라도랑 경상도랑 맨날 싸우는데 한마음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아,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그 의식을 막 고취시켰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없지 않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뭐 광화문에 막 2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저는 뭐 우리 임원들 숨리더 모임을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뭐 법륜 스님조차 그렇게 안 좋은 상황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사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근데 그 감사랑 우리가 하는 감사가 똑같다면 이거는 사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정말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뭘까?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5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도 무섭지가 않죠? 그러니까 참 다행입니다. 다행인 건지 아니면은 참 불행한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정말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찢으신다고요? 이거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아.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잊었다니.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났는데 2000년 내내 구약의 절기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니까. 지금도 지키고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어떤 나라가 없을 때도 각자 막 이 유럽에 막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퍼졌을 때도 절기를 계속 지켜왔습니다. 하나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라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명절 4대 명절 알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청년들, 제발 우리나라를 좀 사랑하세요. 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나게 하셨으면 여러분 나라 사랑해야 돼. 어, 대통령이 저러니까 내가 왜 살아? 빨리 딴 나라 떠날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어? 아, 이 나라 이렇게 문제니까 내가 뭔가 해야겠다. 아, 내가 희생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째 여러분들 명절 4대 명절 알아요? 우리 청년들 몰라? 어? 아닌 거 한번 얘기해봐요. 뭐 있어요? 설. 아, 아까 들은 사람 말고. 설. 그리고 추석. 추석. 나머지 두 개. 광복절. 어린이날. 네? 지금 웃기려고 한 거죠? 성탄절. 할렐루야. 진짜. 네. 단오랑 한식이에요, 한식. 그럼 알아요? 모르죠? 그쵸? 아유, 큰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2000년 내내 지금도 계속해서 그 귀찮고 버겁고 막 초막 치고 막 일주일 동안 그 뭐야 빵도 그냥 빵이 아니라 효소 안 들어있는 맛없는 빵 먹으면서 지내야 되는 그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잊었다 하시는 이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매일 제사도 드리고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성경 이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정도는 다 머리에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이거야. 지금 우리가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봉사도 하고 있고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있고 어? 막 착한 일도 합니다. 뭐 구제도 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잊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소리세요? 나는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왜 잊었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그 모든 제사나 그 삶의 그 문제가 뭐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렇게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 완벽 겉으로 볼 때 완벽해 보이는 그 이스라엘에게 뭐가 빠졌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것을 그 23절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23절입니다. 앞부분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아멘. 그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긴 드려. 근데 뭐가 빠졌대요? 감사가 빠졌대요. 감사. 1년에 3번 꼬박꼬박 지키고 매일 제사 드리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다 이해하고 공부를 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감사가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이것 또한 너무 답답할 노릇이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를 진짜 많이 하는 백성이야. 감사 제물도 항상 드린단 말이야. 감사제라고 제사도 있어. 예? 그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감사의 노래와 찬양을 막 하는 민족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감사가 없는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선 나는 감사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감사하지 않고 있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생각을 하자고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감사해라. 아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예? 그렇죠? 뭘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제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그 감사와 어땠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감사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뭔가 봉사를 하는데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그러한 모든 형식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닐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내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 내가 많은 걸 희생했다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를 잊었고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멸시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계속 그냥 살아가는 거야 쭉.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감사가 분명히 겉으로 보이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감사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했던 감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분명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언제 감사합니까? 나라가 잘 될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많아질 때, 나라가 강성해질 때, 부활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나라가 힘들어지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늘 불평했어요. 불만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쫓고 이방인들과 그 연합을 맺어가지고 자기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단 말이야.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감사는 뭐였습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감사했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지면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적어지면 불평하고 눈에 내 손에 잡히는 게 많아지면 감사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불만을 터뜨리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정말 제사를 드리면서 바라봐야 될 게 뭐였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유월절이든 맥추절이든 수장절이든 그때마다 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에? 지금 너희들이 존재하는 거, 이곳에 와서 누리는 그 모든 거, 그게 다 뭐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희생과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에 대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그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되어진 거라는 그 아주 근본적이고 그 가장 중대한 그 심자의 참된 신자의 마음,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건데. 그들은 그거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자기 현실 속에 자기 닥치는 거, 그거에 대해서만,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만 그토록 감사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뜻, 하나님 자신을 좀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신자의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달라야 합니다. 그의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물론 당연히 그것도 감사해야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삶은요 참 진짜 1초부터 모든 24시간 그 모든 분과 초와 그리고 우리의 일생 모두 전부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도 그냥 당연하게 되어지는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자는요 어떻게 되냐면 뭘 해도 다 저주를 받게 돼요. 밥을 먹어도, 집에서 살아도, 들에 나가도, 뭘 해도 들어오든 나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안 지킨 자는 모든 게 다 저주가 되고 하나님이 내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그 사람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도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숨쉬고 있고 이게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그 저주와 심판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계명을 늘 어기는 우리에게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그 저주와 모든 심판과 멸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성경에 답이 없잖아.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요. 예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축복, 그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순종한 예수님만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 우리가 받고 살아가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야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는요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믿지 않겠죠? 이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 절대 안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올 한 해 일어난 얼마나 심각하고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게 좋은 일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든데 그게 좋은 일이라고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신자의 삶은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네? 죽음이란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을 가장 슬프게 만들고 인간이 가장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이고 끔찍함이고 비참함이고 정말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현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부활이라는 걸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그 죽음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원의 나라로 들어가는 어떤 문이 된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제일 피하고 싶은 그게 어쩌면 우리가 제일 소망하고 고대해야 될 어떤 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빨리 죽기를 바래. 어?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나를 내가 죽일 순 없죠. 그거는 내가 내 주인이 되는 삶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대로 사는 동안에 살아야죠. 그러나 너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야겠죠. 바울도 그랬다고.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나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게 좋은 일이고요.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게 좋은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신자의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감사하거나 그걸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내 생에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할 그 순간이 와도 여러분 신자에게는 결코 그게 절망으로 멸망으로 망하는 걸로 실패로 끝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에게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감사가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자, 23절 그 뒷부분 마지막 보도록 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보세요. 결국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마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바로 옳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관계, 그런 축복들이 주어지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옳은 행위, 옳은 행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자는 그게 뭐예요? 옳은 행위는 그냥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 휴지를 줍고, 인사를 잘하고, 양보하고 배려해라,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다, 선하다, 그런 행위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내게 베푸신 그 용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옳은 행위가 뭐라고요? 뭐 무슨 다양한 착한 일들의 그 목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그리고 전혀 도움 안 되는, 그 어쩌면 하나님께 도움 안 되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무한한 용서를 나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했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는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멸망이 합당한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크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안 줬다 할지라도, 나랑 뭐 별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나의 것을, 시간을, 재능을,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잘못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피해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걸 생각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또 서로를 대할 때 그저 단순히 세상의 그 관점으로 얘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하고 있다면 그거는 저 여러분들은 감사의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이 없는 거겠죠. 나랑 전혀 상관없지만 나한테 뭐 어떤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안 되지만, 오히려 피해될 수도 있지만 그 상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원하는 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되는 거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신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참된 신자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하나님을 부인하고 먹고 마시고 것에 힘을 쓰고 그냥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며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 그리고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섬김과 희생의 길,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를 포기하는 그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나랑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나에게 도움이 안 된 사람을 돕는 거,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날 무한히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 무한히 용서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세상이 하는 감사와 다릅니다. 물론 좋은 일이 일어난 것들 감사해야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 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희생과 그 용서하심이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그걸 마음에 품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을 감사하게 되겠죠.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내게 주어진 삶이니까. 그런 진정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